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순서로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선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선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16, 1927년에 친히 창작 보급하신 귀중한 흉년가요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 투쟁의 초시기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조선의 녹슬 심어주고 반일 애국 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조선 혁명의 믿음직한 육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이 노래를 창작하셨습니다. 가요는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조선에 대한 생동한 형상과 조국 당후에 인민이 주인된 새 사회를 일도세울 우리 민의 지향과 요문에 대한 감명 깊은 형상을 통해서 조선 혁명의 주체성과 조국의 숭고한 뜻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간결한 구조와 참신하고 아름다운 선율 형상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불후의 고전적 묘자 사향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요 사향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입니다. 가요는 또 나온 고향 산촌과 부모 형제들을 꿈결에도 잊지 못하며 저국 개방의 새날을 반드시 안아올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아름다운 고향 산촌과 종돈 고향을 또 나올 때 눈물로 뜨거우게 바래워주던 어머님의 종다운 모습에 대한 추억, 대동강물이 감돌아 흐르는 화창한 만경대의 봄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아름다운 조국 산촌을 기어이 되찾고 사랑하는 조국의 품에 안기려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숭고한 애국의 사상감정이 졸졸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사향가는 간고한 항일혁명 투쟁 시기 항일혁명 투사들과 인민들 속에서 열렬한 조국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늘도 우리 민들로 하여금 투사들이 지녔던 애국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